귀에 들리지 않아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달콤했던 그날 밤은 허무한 꿈이었나 봐 사랑의 눈 먼 가슴에 그대를 안고 싶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남겨진 그녀 향기뿐 내 곁에 머물러줘 사랑한다 말했잖아요 영원히 함께해줘 나만을 사랑해줘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대는 나의 돌아서 나를 보고 변명해봐 용서할게 너의 죄는 나의 죄야 재밌구나 인생아 나 하나 아깝지 않아 목숨도 두렵지 않아 그대의 반쪽이라도 나에겐 전부이니까 사랑의 눈먼 그대여 이 시간 어디에 있나 애꿎은 담배 연기에 무너져가는 한숨뿐 내 곁에 머물러줘 사랑한다 말했잖아요 영원히 함께해줘 나만을 사랑해줘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대는 나의 돌아서 나를 보고 그날의 나를 잊었다면